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. 날 걱정하는 사람들에겐 다 잊었다. 거짓말하는 내가 참 미운 날.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다지만 그때 내가 조금 더 너를 편하게 보내줬다면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할 리가. 가끔은 내 생각할 때의 질 표정이 참 궁금해. 날 보는 얼굴 붉히며 단정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길 찬란했던 우리 그날처럼. 음식점을 사상이면 월급날이라며 손잡아 이끌어주던 만원짜리 커플링 고맙다며 펑펑 울던 과분한 네 사랑 받을 사람 참 부러워. 단정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너도 이제 웃을 수 있길 찬란했던 우리 그날처럼. 문득 들려오는 너의 소식에 괜찮다 너의